HUBS 어느 날 하늘에서 날짜기가 떨어졌어요. 제목,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날씨는 쌀쌀함.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다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분명 추석 전까지만 해도 낮에는 꽤나 더웠는데 이젠 겉옷이 필요할 정도로 쌀쌀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반팔티 한 장만 입고 나왔다가 덜덜 떨면서 겉옷을 챙기러 다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완연한 가을이 온 게 피부로 느껴지니까 올해도 슬슬 끝나간다는 생각에 괜히 기분이 싱숭생숭하네요. 20살, 20대에 접어든다는 설렘에 부풀었던 봄쯤이 어렴풋이 생각납니다. 아이고, 또 혼자 감상에 젖어서 추억 회상이나 하고 있다니. 아무래도 저 가을 타나봐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분위기를 이어서 고백 같은 이야기 하나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토이의 좋은 사람. 이상하게 날짜기만 펼치면 꽁꽁 숨겨왔던 비밀 이야기도 털어놓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은 이야기, 바로 드라마 같은 제 짝사랑 이야기인데요. 저는 학창시절 태권도장에 다녔고 그 태권도장에서 몰래 짝사랑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운동도 잘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분이라 푹 빠져들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혼자 짝사랑을 이어가던 어느 날 행사 준비 때문에 시내에 나가서 이런저런 소품을 사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름이기도 했고 양손에 짐이 가득해 꼴이 많이 아니었죠. 주말이라 북적북적한 인파를 겨우 헤치고 지나가는데 저 멀리서 그분이 보이는 겁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힘든 것도 다 잊고 인사를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타야 할 버스가 정류장을 지나치는 것도 모르고 저 멀리 있는 그 사람을 향해 다가갔답니다. 김대명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짐 보따리를 겨우 땅에 내려놓고 손을 흔드는 순간 저를 발견하고 인사해주는 그분 옆으로 낯선 사람 한 명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라 그분의 친구인가 했는데 시야를 내리니 꽉 맞잡고 있는 손이 보이더라고요. 누가 봐도 우리 연인 사이예요 하는 분위기를 팍팍 풍기면서요. 심장이 철렁 하며 지구 끝까지 가라앉는 기분이었지만 애써 괜찮은 척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연인에게 저를 친한 태권도장 동생이라고 소개했고 저는 무슨 정신으로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지도 모른 채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제서야 만신창이었던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 뭐예요. 그 어느 때보다 엉망인 모습으로 짝사랑과 짝사랑의 연인을 마주하다니 소설도 이렇게 쓰면 너무하다고 욕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헛웃음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그런 씁쓸한 감정은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지라 한동안 마음고생을 좀 했답니다. 세븐틴의 좋겠다. 가끔씩 네 생각나서 울거나 웃기도 하고 널 지우려 애쓰는 나 마음이 너무 다쳤어 밖으로 꺼내본 적 없는 시간 속에 날 이해한 걸까요 자욱이 쌓인 맘 정리가 안 되고 부러워지는 그 사람에게 도착하지 않을 편지 보내어 보아요 넌 나의 꿈을 보고 있어 정말 좋겠다 매 시간마다 함께 아플 수 있어 좋겠다 수많은 계절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하는 난 그댄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부족했던 나를 탓하다 셀 수 없는 감정들로 넘쳐 흘러서 또 멍하니 또 덩그러니 남겨진 나를 보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아픈 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제 짝사랑 이야기를 슬쩍 끄적여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가슴 아린 짝사랑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분을 괜히 싱숭생숭하게 만드는 가을이라 아마 홀연히 옛 생각에 빠져드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원래 짝사랑은 가장 힘들지만 그만큼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누군가를 대가 없이 사랑한다는 것 정말 힘든 일이니까요.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큰 시기엔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까 다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요. 다음 주에 또 날짜기를 손에 끼고 재밌는 이야기 나누러 돌아올게요. 오늘의 목소리는 배윤, 음향은 윤리경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6일 김유진 쓴. H UBS